the light. 내 주위에 맴도는 셀 수 없는 daylight. 살가로 질러 I can't stop burning out. 비슷한 이 거리가 가까워져. Catch your eye. Catch your mind.